동화 한국어 버전 행복한 왕자.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신이 두 명의 하인이 그냥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불행해 보였죠. 여보아라, 너희는 이곳에서 행복해야 할 텐데 불행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이 놀고 있으니 불행해요. 알았다. 땅으로 내려가서 도시에서 가장 값진 물건을 찾아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리하여 신의 두 하인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조각상이 도시의 중심부에 서 있었죠. 조각상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눈은 파란색의 사파이어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매우 값비싼 루비가 허리띠에 박혀 있었죠. 조각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요. 아가, 왜 우는 거니? 넌 행복해야 해. 저 행복한 왕자처럼. 곧 겨울이 왔어요. 해가 저물자 제비 한 마리가 밤에 쉴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제비는 조각상 근처로 날아와 생각했어요. 오늘 밤에는 이 동상의 발 아래서 쉬면 되겠어. 여기는 춥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제비는 조각상 아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잠시 후 물 한 방울이 제비에게로 떨어졌어요. 제비는 하늘을 보았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죠. 이 물방울은 어디에서 떨어진 거지? 비도 안 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 물방울이 제비에게로 떨어졌어요. 제비는 놀라 다른 쉴 곳을 찾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조각상을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조각상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봐, 왜 울고 있는 거야? 너는 행복한 왕자잖아. 아니, 이젠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 궁전에 살면서 밖으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 나는 낮에는 정원에서 놀았고 저녁에는 춤을 추었어. 다른 모든 인간과 다름이 없었지. 나 역시 너희들처럼 심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궁전 밖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 나는 내 작은 세상에 매우 기뻐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하지만 지금 나는 죽었고 사람들이 나를 여기 도시 위에 높이 세워두어서 세상의 다른 면이 보여. 난 사람들과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알 수 있어. 내 심장은 지금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난 우는 거야. 지금은 왜 울어?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 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먹일 수가 없어. 궁전의 무도회에 가려고 하는 여왕님의 귀부인을 위해 바느질을 하고 있어. 여자의 작은 남자아이는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서 울고 있지만 여자에게는 아이를 먹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저 강에서 물을 떠다 먹일 뿐이지. 불쌍해라. 내 붉은 보석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겠니? 그게 필요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집트로 가야만 해. 내 친구들은 모두 그곳으로 이동했거든. 이곳은 겨울이고 이집트는 따뜻해질 거라서. 내 부탁을 들어줘. 제발. 알았어. 오늘 밤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여자에게 갈게. 고마워, 친구야. 아침이 되자 제비는 왕자의 붉은 보석을 빼내어 왕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제비는 도시 위를 날고 궁전 위를 날았지요. 제비는 춤추는 소녀 몇 명과 창가에 서 있는 예쁜 소녀를 보았어요. 하루나 이틀 안에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여자는 왜 이렇게 바느질이 오래 걸려? 도시 위를 날고 강을 건너 제비는 마을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작은 집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보았죠. 제비는 테이블 위에 붉은 보석을 올려두었어요. 그러고는 남자 아기 위로 침대 주위를 날았어요. 바람이 얼굴에 스치자 아기가 잠이 들었죠.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날았어요.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제비는 몹시 목이 말라 강으로 갔어요. 제비가 강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한 작가가 제비를 보고는 생각했어요. 우와, 새가 아직도 여기에 있다니.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구나. 자신과 맞지 않는 이 기후와 싸우고 있다니. 새에게서 배워야겠다. 난 굶주려 있지만 내 이야기를 어서 끝내야겠다.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작가는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나 품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상해. 밖은 추운데 따뜻함이 느껴져. 내가 오늘 한 착한 행동에서 오는 따뜻함이야. 그래, 맞아. 내일 이집트로 날아가야겠어. 가지마, 제발. 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이런. 그게 뭔데?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가가 있어. 소설을 쓰고 있는데 끝낼 수가 없어. 굶주리고 있거든. 그는 집에 불도 피울 수 없고 옥탑의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해주면 돼? 내 눈을 하나 빼내어서 그 남자에게 갖다 줘. 너의 눈을? 난 못해. 제발 해줘. 인도에서 가져온 귀한 파란색 돌이야. 그 작가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줄 거야. 알았어. 오늘 밤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작가에게로 갈게. 다음 날 아침, 제비는 왕자의 눈을 빼내어 작가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제비는 집을 쉽게 찾았고 지붕의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지요. 작가는 머리를 숙인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제비는 테이블 위에 파란 돌을 올려두고는 다시 날아갔어요. 작가가 그 돌을 쳐다보았죠. 내 독자로부터 온 선물인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지만 고맙소, 친구. 작가는 귀한 파란색 돌을 갖게 되어 행복했어요. 달이 떠오르자 제비가 왕자에게로 돌아왔어요.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나는 내일 아침 이집트로 가려고. 하룻밤만 더 나와 있어줄래? 여기는 곧 겨울이 될 테고 이집트에는 태양과 온기가 있을 거야. 난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곳에 가야만 해. 한 소녀의 생명을 위해서 잠시만. 소녀의 생명? 그래, 광장에 한 소녀가 있어. 달걀이 팔고 있었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모두 깨져버렸지. 지금 소녀는 집에 가지고 갈 돈이 하나도 없어. 소녀가 빈손으로 집에 가면 아버지는 소녀를 때릴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소녀를 도와줬으면 해? 내 다른 쪽 눈을 빼내어 소녀에게 가져다 줘. 소녀의 아버지가 그걸 팔면 돈이 꽤 될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는 소녀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지. 어쩌면 소녀를 학교에 보낼지도 몰라. 안 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테지만 너의 눈을 빼낼 수는 없어. 그러면 너는 볼 수 없게 되잖아. 제발 그렇게 해줘. 제비는 왕자의 남은 눈을 빼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제비는 그 보석을 소녀에게 가지고 가서 손에 떨어뜨렸어요. 소녀는 보석을 보자 매우 기뻤지요. 참으로 예쁜 유리 조각이로구나. 그리고 소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왔지요. 제비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왕자에게는 이제 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넌 참 훌륭한 왕자야. 난 이집트로 가지 않을래. 아니야, 이제 이집트로 가. 겨울에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내겐 어려운 일이니까. 아니, 널 떠나지 않겠어. 그러고는 그곳에 머무르며 제비는 왕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왕자를 즐겁게 해주었죠. 왕자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행복했어. 친구야, 도시 위를 날아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 제비는 도시 위를 날며 본 것을 왕자에게 말해주었어요.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왔죠.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겨.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에 굶주려 있고 머물 곳을 구하고 있어. 난 이 겨울에 고통받고 있는 작은 어린이들을 봤어.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데 경비원은 아이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해. 나는 순금으로 덮여 있어. 그걸 떼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줘. 그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비는 슬프지만 왕자의 몸에서 금을 모두 벗겨내어 궁핍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금을 받자 기뻤어요. 이제 빵을 먹을 수 있겠다. 이제 빵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눈이 왔어요. 도시 전체가 눈으로 덮였죠. 제비는 매서운 추위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죽음을 맞이했죠. 다음 날 아침 왕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왕자의 몸 안에서 무엇인가 갈라졌어요. 그것은 바로 왕자의 금속 심장이 깨진 것이었죠. 사람들이 왕자의 발밑에서 죽은 제비를 보며 불평을 했어요. 몇몇 공무원이 왕자에게 왔어요. 이 왕자는 좀 흉해 보이지 않소? 그렇군요. 왕자라기보다 거지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발에는 죽은 새가 있네요. 이 지저분한 것을 누가 치우죠? 이 조각상을 여기에서 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조각상을 치운 후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조각상의 깨진 심장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장을 버렸죠. 며칠 후 신의 하인들이 두 가지를 들고 하늘로 돌아가 신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가져왔느냐? 제비 한 마리와 깨진 심장이었어요. 신이 그들에게 물었죠. 왜 이 두 개가 도시에서 가장 값진 것인지 하인들은 말했어요. 심장은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참 잘했다. 정말로 이 두 가지가 최고로구나. 내 정원에 잘 둬야겠다. 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할 것이고 행복한 왕자는 금으로 만들어진 나의 도시에 세워둘 것이다.